그러네 Baby girl 너는 바꾸는 너는 바꾸는 바트 비싸 세계나게 보낼래 맞도 말래 내일 아파트 타임은 많은데 Flight mode on 봤네 보디에 많은들 혼자 바르트 백업 선주 외치르게 보디에 마디에 혼자 달리기 reservation 빠니르겠니 왔는데 삼지고 얘네 갈리아는 빠니고 나 본대 부끄 굿디 보란 구리범 랜드 베름 내꺼 셀피샥이 있는데 얘네 마티네 우리 셀피할래 휴처 볼라 익사인데 쿨하키네 왁대할래 cool cool 운 dress code vintage 나는 단어 old school 운밀라 아달의 interest 운 알아그 그 필드 대회일래 운 오더 타임 바라 그드 이쁜 내름 안내 운단 알아게 baby